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노래 오모니 당이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재화 작사 리면상 작곡인 가요 오모니 당이여는 주체 53, 1964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현명하게 용도하여 오신 조선노동당에 대한 우리민의 끝없는 신뢰의 사상감정을 반영한 서정 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우리민에게 끝없는 행복과 희망, 승리와 영광만을 안겨주는 조선노동당을 한없이 자애로운 오모니 당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당의 부름에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다 바쳐가려는 우리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밝고 경건한 서정적 양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옴계 조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칠음계의 음조를 적절히 배합하여 민족적 성격이 뚜렷하게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아름답고 부드러우면서도 친근하고 통속적인 가요 오모니 당이여는 깊은 감명을 주는 것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민들 속에서 놀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사랑에 대한 생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인모 작사 리송호 작곡인 노래는 주제 83, 1994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34년간의 옥고를 치르면서도 자기의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고 족들과 구람 없이 싸워 끝끝내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긴 통일의 국토사 린모 동지가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 같은 사랑으로 생의 순간순간을 이어가며 그 하늘 같은 사랑과 고마움에 가슴을 적시며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노래로 옮긴 작품입니다. 오보이 수련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주제 82, 1993년 4월 15일 자신의 탄생일에 몸소 그가 있는 병원에까지 찾아오시고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주시고 그에게 입당 당시의 당원증 번호와 자신의 친필 전함에 새겨져 있는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안겨주셨으며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종일 동지를 받들고 조국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한몫하여야 한다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그 후 리모 동지는 전승 42세 즈마여 진행된 전국 로병 대회와 주제 83, 1994년 새해 솔맞이 공연에 참가하여 또다시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접견을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진이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인모 동지를 조국의 장한 아들로 내세워주시며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은정을 다 돌려주셨습니다. 날과 달이 갈수록 도이만지는 뜨거운 오보이 사랑과 크나큰 은덕을 받아는 그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용도자를 모신 존사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요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이 있고 자신의 가정도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편의 혼시와 가사들을 창작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작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에 대한 생각입니다. 가사에 넘쳐 흐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설 같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뜨겁고 졸졸하게 흐르는 선율로 안받침되면서 더욱 감명 깊게 안겨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솔대조에서 흐르는 선율은 셋째 부분이 축소된 단순 3부분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그가 담고 있는 깊은 사상적 내용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이 땅에 수없이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인간 사랑의 전설들을 되새겨주면서 끝없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자리 찬 강망에서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